끝을 잡고 서라도 절대 널 보낼 수가 없어. Once upon a time 동화 속 주인공이 된 듯한 우리의 사랑 더 이상 밀어내지 마. You will see, show you what. 항상 너에게 모든 게 당연했지. 떠받들던 내가 곁에 있었으니 애원하고 매달리면 더 싫겠지. 아무 말할 필요 없어. Yeah. 허락해. 먼 발치에서라도 바라볼게. 너에게 걸맞는 남자가 될게. I can't stop loving you, babe.